경려는 김정은 동지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소령이시다를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8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